노동 시아모니 케니스 데스 케르크라시스 캄보자 리스트 데암 잭스 September 안케노선 김종원 안 글리크빈스 텔레그램 스마크던 잭스 덴 그리눙스 탁데 디파이카 비글리크빈스 데야 인 나멘 데 케르크신 파밀리 온데스 폴크스 캄보자스 온데스 케니스 덴 마샬 김종원 아프터스 헤틀릭스 온 위시데 인 바이 데 에르필룽 데 히스토리션 사케 데스 퓨러스 데 코레니션 나치온 온데 스타테스 필 에르폴크 Dann wünschte er auch dem brüderlichen Volk der TVJK herzlich Glück und Gedeihen. Er äußerte seine feste Überzeugung davon, dass es die bestehenden Freundschafts- und Zusammenarbeitsbeziehungen zwischen den beiden Ländern weiter vertiefen und entwickeln würden.